민수 씨, 아내가 태국에서 오셨지요? 아내가 한국 생활을 좋아해요?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힘들어해요. 친구도 없고요. 요즘은 무료 한국말 수업이 많이 있어요. 특히 한국 남자와 결혼한 외국인 여성을 위한 수업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세요. 네, 그렇게 해야겠어요.